이 사사기 2장 16절에서 22절까지는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던 이시기에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었던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이 말씀처럼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었던 장로, 즉 그와 함께 있었던 지도자들이 살아 있었을 때, 즉 광야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직접 행했던 이들이 있었을 때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죽고 난 이후입니다. 성경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왜 여호수아 때는 괜찮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했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겠는가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은 한 세대도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궁금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왜 갑자기 여호수아의 사사기 오자마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여호수아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호수아서를 했기 때문에 기억 좀 나시라고. 지난주 같이 읽었던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에게 이미 알려주었던 율법, 즉 모세오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만나주고 계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말로 이 말씀을 온전히 완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 다음에는 실패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창세기를 시작할 때부터 종종 등장했었던 성경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때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신명기 때도 나왔었고요. 신명기 때 두 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레위기 때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보시면 알지만 제가 물어봤으니까 모르는 척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라는 단어가 나오시면 조금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제사장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성전에 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는 것이 전부였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잠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최대한 잘 기억하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그 기억한 것을 입으로 말로써 전수해주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존 기간에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여호수아 시대는 무엇이 있었냐면 전쟁이라는 중요한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고난과 역경입니다. 눈에 정말 적군이 보이고 적군과 전쟁해야 하는 상황들이 보이기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승리라는 것이 따라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 시대에서 정복전쟁을 하던 그 시대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고 묵상하는 것은 삶에서 버릴 수 없는 최고의 가치였던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전쟁이 주된 관심이 아니라 무엇이 주된 관심일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관심이 되어집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매일 먹여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없던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찾아야만 하는 일반적인 은총으로 바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하니까 더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을 내기보다는 지금 삶 자체는 평화로우니 이 평화로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쏟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할 문제는 매일매일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고 많이 들었던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입니다. 당시의 바알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의 신으로서 가나안 백성들이 믿었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은 자신들이 오기 전부터 이미 풍요로웠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에게서 찾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풍요가 있었고 그 가나안 땅은 바알이라는 신이 다스리고 있다고 믿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 바알이라는 신에게서 물질적인 풍요, 수확의 풍요로움을 찾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이 고대의 일반적인 우상신들은 예배하는 것이 원초적인 즐거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그리고 급속히 빼앗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주인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사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기록은 앞선 기록, 즉 창세기 모세오경의 기록, 뒤에 왕정기록, 왕의 기록보다 훨씬 더 분량이 짧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성경은 사사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역사적인 의미로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아주 강하게 제시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불신앙의 원인, 이유, 결과가 이미 이 사사기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이 사사기서의 전체의 결론으로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손꼽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외우시면 좋아요. 나중에 성경 공부를 또 하시면 이거 한 번 꼭 나올 말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여러분 맞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자 그러면 사사시대는 없었다. 사사시대 이전에 있었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지금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리더, 지도자로서 모세, 여호수아를 우리가 묵상했으니 왕으로서의 모세, 왕으로서의 여호수아, 왕으로서의 아브라함 묵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분명 왕이란 인간 왕이 존재했던 적은 사사시대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인간 왕이 없었는데 왜 사사기 기자는 여기서 유독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가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겁니다. 답은 하나죠. 무엇이에요? 그 이전부터 왕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사시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핵심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2장 18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합니까? 사사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고 사사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에게는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사사기에는 죄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패턴 하나가 발견되어집니다. 죄의 반복이 계속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더 극심하게 악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지금 이 그림이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죄의 패턴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우상에 빠져서 멸망하는 길에 걷는 것을 싫어하시기에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는 주변 나라의 공격과 주변 나라에게 받는 압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뭐 여기에 그 일제시대를 사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책으로만 받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의 통제를 받고 사니까 그 삶이 힘들게 되어집니다.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은 정말 압박을 받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모습이죠.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사사를 선택하셔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옵니까? 평화가 오게 되어지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평화가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평화가 왔으면 이 평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데 평화롭다 보니까 또 뭔 짓을 저지를까요? 죄를 저지르고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 열받아서 징계를 주시고 징계를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또 뭐가 올까요? 평화가 오죠. 평화가 오면 평화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또 무엇을 해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열받아서 징계를 주시고 징계를 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도 불쌍해가지고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면 평화가 오지요. 자,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사사기가 바로 이거의 반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저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는 거죠? 구원받아서 평화로우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자녀로서 평화롭게 살면 되는데 왜 또 범죄를 저지르고 왜 또 하나님께 혼나게 되어지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나은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다가 우리 무슨 걱정이 해야 됩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평화를 누리면서도 아 좀 있으면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언젠가 마실 거야 이 걱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사사기에서 말하는 저 구조가 반복되어질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인간 사사와 같은 슈퍼 히어로와 같은 존재만 있으면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해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지난주에 묵상했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한번 끄집어 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는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부탁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교재 그 강의 안에 있긴 있어요. 좀 부족했겠네요. 자 한번 같이 한번 1번부터 8번까지 내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망하리라.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여호수아의 권면 중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사항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 곧 잊어버렸다고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3번과 4번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자연스럽게 뭐예요?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5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우상 숭배를 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좋게 보이게 되어지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무엇입니까? 7번의 복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8번의 망함을 사사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분명 완전한 은혜를 경험했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을 이루어냈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긴 이스라엘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악한 모습만을 경험하는 신앙의 하향곡선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아주 처참한 영적인 몰락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몰락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시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보이긴 하지만 더 중요하게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아사드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기의 패턴처럼 이스라엘이 평화의 시기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숨기는데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8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체념하면서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나마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던 명절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이 형식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이 여전히 풍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고 그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더 이상은 못 버티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인상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왔다고 하자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괘씸해서 징계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잠깐의 고통을 허락하시고 참음으로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갈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사기는 표면적으로는 영적으로 몰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멸망과 저주스러운 삶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사기의 기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록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속에 관심 속에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해주는 성경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들의 모습입니다. 사사들은 뭐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의 관점도 비슷합니다. 영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웅. 한 지파 내지는 한 나라를 구원해내는 직접적인 역할을 바로 이 사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대표로 꼽는 6명, 지금 그 시간 안 보니까 여러분들 교환해 보시면은 따로 안 적고 났네. 그 운니엘 사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드보라, 기드온, 그다음에 입다, 삼손 뭐 이런 사사들입니다. 자, 이러한 사사들인데 대표적인 이 여섯 명의 사사들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영웅이기 때문에 되게 쉽게서 엄친아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되게 없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에훗은 성경에서는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왼손잡이가 무슨 뭐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왼손잡이다라는 말은 오른손이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훗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오른손이 없거나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를 떠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에 오른손은 신체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역적인 면에서도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역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니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왼손잡이 에훗이다라는 이 말은 그냥 무능하기 그지없는 촌사람이다라는 의미이고 당시 사회에서는 관심받지 못하는 장애인과 같은 사람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사사는 여러분들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여자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은 여자 사사, 여자 사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당시는 고대 사회로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시면 드보라 사사는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간 것을 봅니다. 조금 이렇게 앞뒤 관계를 바꾸어서 보면 굳이 드보라가 사사로 설 이유도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부족한 이 바락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면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야 문화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여인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드보라의 믿음과 드보라의 영성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여인이 지도자로 서기 힘든 그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여성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 사사 드보라로 인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사 기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기도는 유일하게 사사로 선택된 자신을 의심하면서 하나님한테 증거를 달라고 내가 사사로 선택된 증거를 달라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그에게는 300명의 용사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군사의 수가 결국에는 승리냐 패배냐를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성입니다. 처음에 3만 2천 명이 군사로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몇 명만 허락하십니까? 1% 정도죠. 300명만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300명과 기드온이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어지죠. 사사 입다라는 사람도 되게 독특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거리의 불량배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역시 사람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이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삼손은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삼손은 사사이긴 하지만 뭐예요? 이방 여인의 품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사들의 대부분이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 몇은 그들의 인생 말기에 그들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원합니까? 영웅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웅이 아니라 일반인, 아니 일반인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세워서 영웅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여러분들 무엇이 이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망가고 부인하는 이스라엘이 무엇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동행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높여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높아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에훗이나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 같은 사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사람보다 일반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반인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영웅으로 바꾸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좌절과 멸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인생에서의 혼란함을 종교적인 혼란, 윤리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이러한 혼란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혼란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이비로 인한 종교적인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관념이 무너지고 공의와 정의가 돈에 의하여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는 세대와 세대가 분열된 모습으로 좌와 우가 심하게 갈라져 대립하고 싸우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혼돈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종교를 바꾸고 성도들이 윤리를 바꾸고 성도들이 정치를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혼란들은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는 하나님의 정말로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떠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부르시면 바로 찾아오시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약한 사사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좌절이 아닌 이 강하게 해주시는 이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동일한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이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약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우리의 약함은 그래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주 위대한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경험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과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